못한 태도 가녀린 몸에서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 거침없이 직진 굳이 보진 않지 넌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장한 Savage 원하던 대놓고 뺐지 눈물에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fat checks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촉해 난 toxic 유혹해 I'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 원하면 test me 넌 불보듯이 뻔해 만만한 걸 원했다면 The way to I do what Hit you with that 뚜루뚜룩 They don't want it back, girl 조커 싫어하건 누가 뭐라 하던 With a bass drop, it's another banger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은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굳이 원하면 test me 넌 불보듯이 뻔해 What you gonna do?